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디 옥방이 홈탄말은 말로만 들었더니 함구고 무서워라 비단보려 어디 두고 헌궁석이 웬일이며 원앙금침 어디 두고 집토매가 웬일인고 천지삼교 사람 낳고 사람 생겨 글자낼지 뜻정자 이별 별자는 어느 누가 되셨든고 이 두 글자 된 사람은 날과 백년 원수로다 불며 어려니 잠이 들어 장주가 어접되고 어접이 장주되어 변변이 날아가니 반반열로 중님 속어 두견이 오락가라 귀신은 자리 먹고 적적한 높은 집에 그더니 보이난디 방금 대자로 새겼으되 만구 열려 황능묘라 대외월지 누구이분 두 여동이 문 열고 나오며 춘향전 예하여 여짜오되 낭낭께서 부르시니 나를 따라가사이다 춘향이 여짜오되 비천하은 소녀 몸이 우연히 이곳에 와 지명도 모르는데 어떠신 낭낭께서 나를 알고 부르리까 가서 보면 알 것이니 어서 급히 가사이다 여동 뒤를 따라 내전해 들어서니 무하운창 또푸르 집에 그 이분 두 부인이 문 열고 나오며 춘향 보고 반기호이여 네 피로 여잘망정 고금사적 통달어여 요녀순처아 왕여영 우리 영재인 눈주름 더더욱 당할지로다 인물은 소상강 이수뿐 반죽이여 이 집은 황능묘라 만고 휴부 열려로다 너도 절행이 장허기로 인간 부귀 새끼는 후에 이리 다려올까요 서편등 빈교가 너 앉을 자리로구나 오늘로 악한 너의 몸에 형사가 가련기로 구안차 불렀노라. 이것을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술 한 잔 과실한 주여 동시켜 주시거늘. 토란저 먹은 후에 당당히 분부하시되 너는 너무 기다리니 어서 급히 나가보아라. 준양이 사비 아직 크고 깜짝 놀래끼어 보니 황등류는 간 곳 없고 옥방에 홀로 두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부부인 모시고 황등류나 지킬 곳을 이지 경기 왠지 이길이여. 준양 형상 가련하다 속대머리 귀신 형용 찬 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올까? 이와 일지 춘대구로 내 눈물을 버렸으니 나울령 단정 성의 빛만 많이 와도 의무 생각 독수 보여 엉치련여와 재롱망치여배 뻥따는 여인들도 낭군 생각 일반이라 나를 받아든 초군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뻥을 따고 연캐려나 대가 만일에 도련제말 뽀뽀고 옥중군 이득얻으면 무덤 근처 솟는 나무는 상사가 무기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전사후 이 원통글 알아.